이거밖에 안 되니 어쩜 이러니 말했어 이별은 못 들은 걸로 할게 안 돼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사랑하게 해놓고 이제와 이런 법이 없어 못해 못해 난 절대 못해 안녕 그 말만은 꺼내지 마 처음 못했는데 이젠 어떡해 안 돼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사랑하게 해놓고 이제 와 이런 법이 어딨어 못해